멀리 길을 산 넘고 물을 건너 사나이 한 마음을 다하여서 왔네. 너는 낯선 거리 아 서울에 한쪽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솔솔 부는 고향을 뒤에 두고 우정 다 말을 할까 사랑 찾아 천리길 한 땅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